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리아 노버스지통신, 신문 이즈베스지야, 인터넷통신들인 뿌라우다루, 레구늄, 인터넷잡지 렘취취, 중국의 환구망,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구분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버스지 통신, 신문 이즈베스지야, 인터넷 통신들인 뿌라우다루, 레구늄, 중국 보도망,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어중읍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미국의 UPI통신,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고 강기섭 동지의 연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